메리 크리스마스. 밤하늘에 희망이 비추어 작은 별도 찬란히 빛나고 밝게 빛나는 아침을 맞아 아름다운 생명을 부르네. 저 바다보다 밝고 아직은 우리 맘속에 희망이 남아있기에 오늘도 간절한 기다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이 작은 덜빛으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차갑게 얼어붙어버린 세상을 녹일 수 있으니 어제의 과거는 잠시 잊고 지금부터 시작해 모두 같이 이야기 다 같이 함께 환상이 내려와 온 세상을 사랑해.